사랑이 서툴고 난 느려서 또 한 걸음 늦어버렸어. 이제야 너의 마음에 겨우 다 왔는데 어딜 간 거니? 얼마나 네 마음이 다치고 또 아팠을까. 어느새